벗었던 저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내게 맞지 말하기만 했던 up all night 머리 아픈 일들만 가득해 난 지금 거부하고 왔음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